없지만 설레잖아. 아무 말 없이 숨을 타러져와. You're mine and I'm yours. 너의 모든 게 너무 아름다워. 어떻게 대체 불가능해.